헤어지고 난 것은 눈물보다 정이었네.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정주지 않으리라, 정주지 않으리라. 사랑보다 기쁜 점은 두 번 다시 주지 하고 돌아서면 잊혀질 줄 나를 알았는데 이별 뒤에 남는 것은 미련보다 정이었네. 이제는 그 누구를 다시 사랑하네.